따윈 없어. 봐, 너나 나나 다 끝난 마당에. Ayo, ayo, you got me jumping like a crazy crown. 목에 썩은 이빨 뽑아내야지. 아야.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말할 거. 이제 서로와 싸를 경험을 하려 버릴 때 네 얼굴에 침을 뱉어 웃자고 하나 생겨 우린 남이 됐다. 못된 사랑 놀이 아니죠. 아야.